Like heaven, like hell.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heaven 같겠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. Look at me, look at you. 누가 더 아플까? You smile. 누가 you are? 내 눈에 빛나물 흐르게 된다면 썼어. 누가 you are? 나 어떡해? 지우게 된다면 so sorry. I'm not sorry. 내 어떡해.